이상 참지 말아요. 마음을 숨기지 말아요. 모른 척 마세요. 당신만 힘들잖아요. 참고 또 참으면서 사는 게 인생이지만 욕심 좀 내면 어때요? 다들 그렇게 사는데 한번 사는 인생인데 사람 사는 세상인데 평생을 가시밭 걸었으니 꽃길도 걸어봐야지 당신이 해 살아갈게 당신이 해 나 웃을게 난 부럽지 않게 사는 거야 아무리 누가 뭐래도 결국엔 내 인생 아무리 둘러보아도 눈을 씻고 바라보아도 당신은 달라요 너무나 착한 사람 때론 실수도 하면서 세상에 부딪혀 울지만 욕심 좀 내면 어때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사는 인생인데 사람 사는 세상인데 평생을 가시밭 걸었으니 꽃길도 걸어봐야지 당신이 해 살아갈게 당신이 해 나 웃을게 난 부럽지 않게 사는 거야 아무리 누가 뭐래도 결국엔 내 인생 인생도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지 더는 망설이지 말아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사람 사는 세상인데 평생을 가시밭 걸었으니 꽃길도 걸어봐야지